총연 지부위원장 회의가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호종만 총연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, 총연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각 국장들을 비롯한 총연중앙일꾼들, 중앙단체, 사업체의 책임일꾼들, 각지 총연본부위원장, 지부위원장들, 간도지방의 총연본부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총연지부를 애족애국운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굳건히 다지며 총연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대중운동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.